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5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엄에 대하여가 6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결정이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란 온민족의 통일염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찰하며 민족의 자주적 운영과 통일번영의 희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해 나아가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오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국을 없앤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